9월 30일 금요일. 복음을 전할 때 회복과 평안이 임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복음 전도의 의미. 복음 전도는 믿음을 갖기 위한 필연적 전제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부르시지만 전하는 이가 없다면 아무도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도를 압제 아래 있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비전과 연관시킵니다. 곧 바울의 전도는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 회복을 위한 것이며 은혜의 때를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포로되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알리는 기쁜 소식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복음 전도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듣고도 불순종한 유대인. 은혜 중의 은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어야 할 바울의 복음 전도는 오히려 유대인의 시기와 노여움을 샀습니다. 유대인이 보기에 복음을 받은 이방인은 미련한 자들이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그 소리가 온 로마에 퍼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받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거슬러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대인의 몰락을 의미하지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여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젖먹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큽니다. 독상 에세이 대를 이어 복음의 씨앗이 되다. 로제타 르는 1865년 뉴욕 설리반 카운티에서 농장주의 딸로 태어났다. 교사로 일하던 그는 토빈 목사 부부를 통해 의료선교사의 비전을 품었고 의대 졸업 후 뉴욕 빈민가 자선의 집에서 의료봉사를 하다 의사이자 목사인 제임스 홀을 만났다. 함께 의료선교사가 되기로 약속하고 약혼한 후 로제타는 1890년 먼저 내한해 국내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인 정동보구여관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10개월간 환자를 2,000명 넘게 치료했고 이때 만난 의료보조원 박에스더를 한국 최초의 여의사로 키워냈다. 그는 1년 후 한국에 온 홀 선교사와 결혼했으나 남편이 청일전쟁의 부상자와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다 죽었다. 당시 두 살짜리 아들 셔우드와 로제타 뱃속에 딸 에디스가 있었다. 남편의 순교 후 미국에 돌아갔던 로제타는 1897년 다시 한국에 와서 병원과 학교,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의료선교에 주력했고 평양 맹아학교를 세우는 등 시각청각장애인의 교육의 창시자가 되었다. 아들 셔우드 홀 역시 부모님의 뜻을 이어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 결핵퇴치에 힘쓰며 의료선교에 큰 업적을 남겼다. 이들은 2대에 걸쳐 4명의 의료선교사로 한국에 복음을 전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다 죽은 이들. 그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했고 주님의 명령대로 하늘나라로 갔지만 한국에 풍성한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양화진 문화원 역금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한절 묵상. 복음은 밖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구원자와 전도자를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성하신 것,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구원의 기회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먼저 듣고 믿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고통에 눌린 사람, 죄로 탄식하는 사람,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완고한 사람, 주님이 필요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소서. 온 세계에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